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리움에 내 가슴이 타는데 무엇이 역겨워서 떠나버렸나 그래도 당신을 미워할 수 없기에 지금도 못 잊어서 울고 있었어 변함없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목매도록 당신만을 찾는데 어디로 떠났기에 소식이 없나 아쉬운 서름에 내 가슴이 미어져 지금도 난 모르게 울고 있었어